복사기가 고장 났습니까? 1번. 네, 복사했어요. 2번. 네, 복사가 잘 돼요. 3번. 네, 고장이 아니에요. 4번. 네, 지금 수리 중이에요.